미국 침략선 셔먼호 격침 100신돌. 사회과학 부문 토론회가 8월 31일 평양의 과학기술조원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과학, 교육, 출판, 보도, 형용사족, 민족유산 보호 부문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 강사, 기자, 편집원들이 참가한 토론회에서는 미국 침략선 셔먼호의 침입은 미국의 대조선 침략조응책에 따른 강도적인 무력침공, 미국 침략선 셔먼호의 침입을 저물리친 평양성 군민들의 애국적인 투쟁, 미국 침략선 셔먼호의 침입으로 시작된 조미 대결전의 역사는 조선인민의 연전연승의 역사,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철회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보장의 근본 조건이라는 제목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